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3절입니다. 잠언 20장 13절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안식에 족하리라. 아멘.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로 모아주셨으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착하게 솟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아로새겨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경향성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름 자체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 속에 내재하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게으름이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 속에 골고루 배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은 게으름이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곳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취미 활동이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일에는 이 게으름이 배어들지가 않고 대부분 자기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좋은 의무에 배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랬거든요. 이미 설교했죠. 그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라도 부지런한 것이 있는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노고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게을러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취미에 빠졌을 때 그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를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투죠. 화투. 게으른 사람도 그 화투할 때에는 어쩜 그렇게 손이 빠른지 우리는 몇 번을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던 사람들이 화투를 하기 시작하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빨리빨리 한 판씩 끝나야 돈을 버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저 가까이, 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노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지도 않고 계속 앉아서 3일씩 4일씩 그렇게 노름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판이 끝나고 나면 손마디에 살이 쫙 빠지고 손가락이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음식 시켜다 먹고 거기서 화투 치고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서 술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놓고 열심히 그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죠. 놀면 뭐 하겠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죠? 그 장사집에 가끔 가면 그러죠. 야, 이렇게 놀면 뭐 하니? 한 푼이라도 벌자. 그리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담요, 그 군용 담요 펴놓고 화투패를 돌리죠. 그렇게 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게으르다는 느낌을 가질 적이 없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배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의무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의 게으름이 구석구석에 배이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광경을 보면서는 그 사람이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기 싫거나 하기 어려울 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를 두 번 옮겼습니다. 옮기는 동안에 첫 번째 있던 교회는 옮기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건물들을 계속 세를 내서 수리를 해서 썼죠. 그리고 한번 큰 이사를 해서 이 직전 예배당으로 옮겼고 거기서 이제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거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힘이 너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부탁을 하고 가면 그만하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탁을 하고 가면 조금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또 부탁을 하면 딴 사람한테 또 부탁하고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탁을 하면 딴 사람 다 시켜놓고 와서 보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종천연색 시네마스코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 같은 거를 사면서 그것이 쉽게 망가진다든지 성능이 나쁘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거를 조금만 더 튼튼히 만들었으면은 쓰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 나면은 이 제품을 자기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한국 마크를 붙여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헬멧입니다. 세계 지상에서 한국제 헬멧 그러면은 모든 구라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류의 최고의 헬멧입니다. 그 공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여주는데 수없이 그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피나게 노력을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만 열심히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즐거운,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라는 바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줄도 모르고 선택하는 적도 있지만 선택하면 큰일 나는 일인데도 여러분이 좋아서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저지르고야 많은 경우 있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소욕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성화가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온전한 삶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기 싫은데도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면 발로 차고 좁혀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왜 행하여야 하는가를 설득해서 남이 선택해서 그 속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설복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신앙을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 속에 우리들이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내가 좋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의 지속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꺾어버려야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안 할 수 있죠. 반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이 의지의 행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할 힘이 없을 때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해야 할 의지가 수시로 꺾일 때마다 다시 그 의지를 북돋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지 않도록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알 수 있는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 성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중에도 불면증 환자가 있던데요. 그거 말고 그런 어떤 병적 현상에 의해서 잠을 안 자거나 못 자는 거 말고 인간의 내면의 부패성 속에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잠자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잠들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육체적인 잠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예,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잠이 그렇게 많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아버님을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할머님이 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다 갑자기 결국은 하이 소프라노가 나오고 그리고 이불을 몇 번씩 잡아당긴 후에야 형제들이 일어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도 자도 한없이 졸려온지 정말 그 잠자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들이 피곤하고 또 잠이 온다는 것 자체는 육체가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넘는 수면 생활의 방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방탕입니다. 방탕이에요. 식생활의 방탕, 수면 생활의 방탕, 휴식의 방탕, 방탕입니다. 방탕이라는 그 자체가 일정한 도를 넘어서 자의적으로 기준이 없이 마구 행하도록 육체를 내버려 두는 것이 방탕이거든요. 수면의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적인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먹는 것과 자는 것과 그 다음에 변을 보는 겁니다. 동물들의 특징은 뭐죠? 무엇에 의해서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돼지가 자명종 틀어놓고 자는 거 봤습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그건 무슨 별다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이 있다면 밥 주는 사람이 아무 때나 주기 싫어서 시간을 정해서 밥통을 들고 올 뿐이지 무슨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동물적인 삶입니다. 근데 이런 수면을 잠을 잠에 대해서 이 방탕한 수면 생활을 하면서 그 맑은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둡고 둔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표시로 내려주시는 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육 간의 안식을 주시는 방편으로 제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푹 잠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딴 거 성경 구절은 몰라도 그 성경 구절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사용하더라 이거죠. 더욱이 예배 시간에 자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면 자겠나 그러는데, 그러면 유두고는 왜 떨어져서 죽었나요? 그런 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심이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된다고 증언을 하는데 거기에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들먹이는 것처럼 아주 허탄한 짓들이라 이거죠. 그런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농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엄에 대한 위엄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자기의 양심이 그게 아니라고 증거를 하는데 그렇게 헛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바보 같은 생각들을 서스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잠은 죄악의 잠입니다. 죄악의 잠은 이거는 영적으로도 나타나고 육적으로도 나타나죠. 대표적인 죄악의 잠을 잔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면서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미창에 두루 누워있는데 그 배미창에 두루 누워서 골아떨어진 그 잠을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 위에 몸을 싣고 고온이 주무시던 예수님의 그 수면과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영혼의 평안이 가져온 잠을 경험하신 것이고, 요나의 잠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심령이 굳어져서 그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에서 오는 죄악이 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도 그는 양심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이 요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양심의 그 외침을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 잠에 떨어진 겁니다. 그 두 잠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요나의 잠이 바로 그런 종류의 죄악의 잠입니다. 그런 종류의 잠이 영적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지 않는 선지자의 영적인 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깨어나지 않는 영혼의 깊은 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의 잠입니다. 모든 육체의 게으름에서 오는 잠, 이 수면의 방탕함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옳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밤에 그렇게 늦게 잔 것도 아닌데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꿈까지 꾸고 침까지 흘리고 이까지 갈고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운무기에 있는 주전자에 물까지 마시고 그리고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다가 그래도 잠에 취해서 못 일어나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어났더니 아침은 10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상쾌한 아침이 되나요? 아니죠. 양심이 증가합니다. 찬란하게 뜬 태양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리고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풍랑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서 이기고 살려니 너무 힘드오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정말 힘이 들어갑니까? 그 기도 속에? 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 그걸 여기에 보면 좋아한다고 나왔는데 히브리 성경에 테헤하브예요. 아하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하브는 사랑하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 쓰여졌던 단어하고 똑같은 사랑하다예요. 그러니까 잠자기를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인간에게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서 정욕을 따라서 껄떡거리며 살든지 아니면은 퍼질러 자면서 지내든지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밖에 그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에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껄떡거리면서 살아가든지 퍼질러서 고래고래 코를 골면서 잠을 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의 삶은 게으른 자의 본성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고쳐야 할 분명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에서 모든 영혼의 해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의 부주의함이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는 피해를 본 당사자라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게으름을 선택한 것, 부주의함을 선택한 것이죠. 왜? 주의 깊기 위해서는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과 의지와 모든 것이 깨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이 힘드니까 부주의함을 쉽게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으름과 화해하는 한 복음과 화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과 화해하고 살아가는 한 참된 영적인 생명과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을 하고 그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많은 날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날들이지 퍼질러 자라고 주신 날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탕한 수면의 생활로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없애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시간씩만 필요 이상으로 수면을 취한다면 1년이면 400시간이고 그리고 10년이면 4000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60년 정도를 철들어서 활동하다 죽는다면은 그러면 2400시간입니다. 우리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빼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24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세월이 흘러가야 될지를 생각할 때 10년, 20년은 간단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단 10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적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 2400시간이면 하나님을 섬김다시고 살아갔던 어떤 사람의 일생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요. 저 황금같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자기 시간을 막 쓸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저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고 인내하셔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고사됩니다. 영혼이 고사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가로웠던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께 부종하는 우리의 간절한 사랑이지 시간이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한번 화장실에 앉으면 한껍씩 피를 쏟아내야 될 정도로 몸이 극도로 연약하고 과로하는 가운데서 생애 최고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합니까? 두 시간, 세 시간씩 엎드려 있어도 횡설수설하다가 태반은 졸고 태반은 딴 생각하다가 아주 찝찝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새벽 기도를 털고 나가는 그런 식의 마음의 받침이 없는 기도 생활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교회당에 딱 들어왔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나에게 지어진 그 짐들이 너무나 많아.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 그러면은 딱 이렇게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팍 터져요. 그냥 버스트 해버린다. 이렇게 팍 터져서 그냥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수문을 열듯이 확 쏟아져 나간다. 그렇게 하는 10분의 기도가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기도 한 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의문이 크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첫째는 그 은혜를 받으면 잠이 준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까지 잠을 자야 되는 겁니까? 당신은 몇 시간 잡니까? 그런 거겠지, 그죠? 네,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째, 은혜 받으면 잠이 줄어듭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금방 자신의 본성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퍼질러 자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주일날 왜 못 나왔냐 그러면은 자느라고 못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참 아프죠. 그게 목사가 물어봤으니까 왜 예배 못 나, 자느라고 못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앞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주님이 얘야 너 왜 나를 경배하지 않았니? 자느라 그랬죠. 다 아시면서 뭘 그래요.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 이게 성화와 관련이 된 거예요. 성화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그 수면 생활의 방탕함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정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작용을 동반하고 있는 은혜인지를 재산 물어야 돼요. 그렇게 깊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미워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화되어 가거든요. 거룩해져 가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연합이 증진되어 가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게 사랑이에요. 왜 편치 않느냐 하면 사랑을 하면 뭔가 해드려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뭘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뭐 있어야지 돈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계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그것을 펼칠 수가 없어요.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펼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간 그 강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허락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십시오. 우리가 삶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스케줄은. 그냥 못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무슨 3년치 집회 스케줄을 막 잡아서 신문에들 내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교회 그냥 물 먹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려고 그러는데 못 오신답니다. 왜? 죽었답니다.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과 모든 뜻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커다란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참 부럽죠. 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 그러니까 젊음이 모두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취하고 이리저리 방탕하게 살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 인생이 계속해서 명이 길어서 오래 살 때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불명예가 얼마나 큰 것일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겠는데 그랬어요. 그 당신들 사람 자꾸 고치는데 그 책임질 수 있냐? 이랬어요. 그 방탕하게 살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계속 좋은 의술로 고쳐주면 살던 대로 계속해서 힘받아서 그 계속해서 나쁜 짓 하면 살 텐데 당신 그렇게 고쳐놓은 제품이 가서 그렇게 사고 치는 거 책임질 수 있냐? 의사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만 고치지 말고 몸이 약해져서 마음도 무너졌을 때 몸과 마음을 아울러 복음으로 고쳐서 이제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향 전환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고쳐주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그때서야 굉장히 일그러졌던 얼굴을 피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시간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 목표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본성을 변화시켜주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결론은 이러네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수면 생활이 방탕한데? 그러면 이것도 내가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요? 그걸 인지해야 깨달아요? 그걸 인지해야 깨닫느냐고.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표 없이 살던 옛 생활의 무목적한 방탕함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도중에도 여러분 속에 잔존하고 남아서 여러분들을 그 옛날에 방탕했던 수면 생활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도 죄죽임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싸워야 하겠네요? 그럼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잠을 자는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잠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잠자려는 자신의 본성을 간파하고 어떤 때에 그렇게 많은 잠을 자게 되는지를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저녁의 식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면 습관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연구해서 내가 육체를 어떻게 다룰 때에 이 수면 생활의 방탕함이 극치에 달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 속에 있는 방탕한 수면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성향을 약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강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런 수면 생활의 방탕에 흐르지 않도록 자기를 무섭게 채찍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산다며. 주님 위에 산다며. 그런데 주님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렇게 방탕한 수면 생활을 기뻐한다고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증거예요. 증거예요. 언젠가 깊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죽여야 할 대상이에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푹 자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자기와 싸우면서 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고단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퍼자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충성하면서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단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언감생심, 낮잠도 자는데 그렇게 하는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의 사역 속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극대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하며 10분을 아꼈으며 착각착각착각착각 하는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고단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녁 때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 자지만, 세수나 하고 와서 퍼 테레비 보다가 그냥 끄고 자지만, 그러나, 그런 게으른 사람이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밤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졸음이 오지만 졸음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내 마음의 은혜를 채운 다음에 잠들어야 되겠다고 하며, 그러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탐구합니다. 틈틈이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왜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되느냐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달라주셔야지. 아니 한 사람은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냥 수면 생활을 방탕하게 내버려 두고 살았고 한 사람은 그걸 끊임없이 싸우고 이기고 투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매 순간을 쪼개서 초침소리를 들으며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에 간 이후에도 두 사람이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달리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난 믿어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초침소리를 귓속에 떠올리면서 착각착각착각착각 하는 이게 무섭지 않아요? 이 초침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착착착착착착. 안 와요. 가고 안 온다고. 영혼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초침소리예요. 기차 소리 같지 않아요? 착착착착착착착. 칙칙 폭폭 칙칙 폭폭. 그리고 쭉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무섭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주시세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전자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엑스트라예요. 후자의 사람은 항상 주연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쳐요. 하나님이 절대 전자의 사람을 가족 구원 계획에 있어서 주인공으로 사용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십니다. 후자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후자의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가족들이 구원 받거나 그 사람의 감화의 인도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이 구원 받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느 한 기관을 맡았다. 가정합시다. 하나님이 절대 전자의 사람을 거들게는 하실 수 있어요. 주인공으로 사용 안 하셔요. 후자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좀 약간 군대용으로 말하자면은 후자의 그렇게 초침소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정된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부지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사람의 따까리에 불과하다고.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면 그래도 괜찮게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도 그 잠을 좋아하고 자기의 육체를 중히 여기는 그 게으름과 공존하는 마음의 틀 자체가 신령한 틀이 아니야. 부패한 틀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보전이 안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많이 거둬온 만나가 해가 나면 썩듯이 그렇게 속에서 썩어가는. 안 돼요. 아무리 실험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자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야죠. 자야죠. 근데 그 잠의 목표가 뭐냐면은 잠의 목표가 잠을 즐기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전시키는 용도로 잠이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시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잠은 계속 방탕하게 한번 끌어주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모두 12시간씩 잘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10시간 이상, 뭐, 8시간 이상 안 자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인정해요. 그 사람을 종합진단을 해보는지 뭘 해보면, 병리학적으로 그 사람 속에 어떤 질병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자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의 경우라면 저는 잠을 많이 자서 달래기보다는 생사를 걸고 그 체질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병고침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왜? 아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의 그 연약함에 적응하고 그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면 그건 또 순종해야 될 문제지만은 기도해야 받나 이거죠. 하나님 의사가 그런데 나 11시간 이상씩 안 자면 안 된답니다. 근데 난 이렇게 해놓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눈 먼 자 병든데도 고쳐주셨다는데 이거 그거보단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매달리면 고쳐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자야죠. 자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탕의 기준은 뭐냐면 다음 날을 하루를 영위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채워졌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서 멈춰야 된다. 이게 이제 수면을 거기서 멈춰야지 그 이상 수면을 엔조이하는 거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게요. 안 된다 이거죠.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살아가다가 피로가 아주 누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전 저 자신이 이렇게 느낍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곤한 게 아니라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은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피가 혼탁해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그 밸런스를 잃은 것 같은 것들이 피곤함이라면 제 자신이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뭘 느끼냐면은 피곤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력이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력이 거의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기가 빠졌다 그러나 뭐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오냐면은 피곤이 쌓였는데 기력이 남아 있고 피곤할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그런데 이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하면은 피곤한데 잠을 자고 쉬면은 계속 까부러지면서 계속 더 밑으로 막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건강에 위험 신호예요. 이런 경우도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며칠 자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계속 자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그 일상적인 수면 생활 가지고는 이 떨어진 기력이 보충이 안 되니까 우선 공기도 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일로부터도 좀 끊어지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가을에 한 2주일 쉬지 않았습니까? 뭐 건축 끝내고 나서 저에게는 아주 말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러 딱 가서 딱 마음을 먹길 뭐냐 하면은 첫째는 기도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잠을 실컷 자준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도 해야지. 그렇게 맘먹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올해도 아닙니다. 화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8일인가 9일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외라 이거죠. 근데 그게 그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게 오면 안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아주 기적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땀을 팍 흘리고 치열하고 살고 난 다음에 휴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인생을 그냥 비비면서 살던 사람들의 휴식은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예외를 제외해 놓고 두 가지 예외를 얘기했죠. 하나는 기력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때는 잠만 자주면 안 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신경도 좀 끊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외는 예를 들면 체질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병리적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런 거. 그 두 가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잘 때의 그 잠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은 깨어날 수 있을 정도가 돼서도 안 되고, 그건 너무나 덜 잠을 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다음 날 하루를 의욕 있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쓴 것만큼 충전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고, 그 이상의 잠은 방탕에 속하는 거라 그죠. 그게 각자에게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각자의 건강과 모든 것에 따라서 특질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재충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질문의 답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사느냐. 시간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그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잠이 안 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잠을 자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내일 일과를 생각하면은 그냥 잠을 자야 돼. 근데 이게 야속할 정도로 잠이 안 오는 거야. 기도를 해도 잠이 안 오고, 뭘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떡하느냐. 그건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죠, 그죠? 가만히 들어 누워서 아무 생각을 안 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 누워 있어도 수면을 취할 때에 충전되는 50%의 에너지가 충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밤을 새워서 뭘 하든지 그거는 그때 문제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육신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충전을 넘어서는 그것은 망가집니다. 배터리도 충전 시간이 있지, 그 충전 시간을 넘어서 계속 충전을 시키면은 이게 노후가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적정량만 수면이 들어가야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모든 기관들이 해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면의 방탕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옛사람에게 속한 방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단호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있는 의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얼마나 많이 이 수면이 우리의 삶에 폭군처럼 군림하는지 몰라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자라니까 이렇게 수면이 우리를 향해서 폭군처럼 군림하는 거죠. 나 말씀 봐야 되는데 자라니까 더욱이 말이죠. 들어보세요. 우리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우리의 정규적인 삶의 가장자리로 모여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업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기도시간이라고 정해놓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남의 돈 월급 받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10시서부터 11시까지는 내 기도시간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가죠? 앞으로 당겨지든가 뒤로 밀려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2시간 다 뭐냐 하면 수면의 방탕한 수면 생활에 의해서 짓밟히기 쉬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깨어있는 신앙의 단호함이 없으면 만약에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 6시에 출근하는 직장생활이라면 그렇게 수시로 직장에 가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늦었습니다. 그 얘기 못할 겁니다. 제가 아는 크리스천 기업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받아서 연수하는 동안에 3번 지각하면 연수 중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안 받아줍니다. 안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정규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생활 자체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그렇게 거기 적응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이것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 이 자매 폭력적인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일로 치고 나와서 아침 시간을 다 부셔버리든지 절로 치고 나와서 저녁 시간을 다 부셔버려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이렇게 살살 달래려고 하면 안 되고 막 혼내야 돼요. 방탕한 이 수면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혼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가 없이 다루어가지고 이 부패한 본성 속에서 그렇게 한번 다리를 뻗고 이 우리의 방탕한 수면이 본성적인 기질을 발휘하려고 마음을 못 먹게끔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새벽에 깨면 새벽기도 나오고 안 깨면 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못 깹니다. 그렇죠? 예,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으른 삶이 영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영혼의 게으른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신자에게선 이 수면 생활의 방탕함이 까딱 잘못하면은, 공식이 있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실증을 내. 이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손을 잡는 거야. 예? 지금 두 번째가 세 번째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이게 절대로 독립작용으로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작용과 함께 일어나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실증을 내. 그 실증이, 영혼의 실증이 육체의 게으름과 손을 딱 잡는 거야. 그리고 방탕한 이 그 수면 생활의 자락을 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퍼자다가 간신히 세수하고 아침이나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회사로 내뛰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 다 쓰고 텔레비나 보고 뭐 이러다가 그냥 퍼져서 또 자는 거죠. 그런 사이에서 자신의 영혼은 계속 고사되어 가는 거지.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방탕한 수면 생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뭐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졸은 잠을 쫓으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피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근데 이게 저기 언제야, 그 가을인가 언제 하는 그, 저기 뭐야, 그 전도학교 봐요, 그. 직장 끝내고 그냥 밥도 못 먹고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말이죠. 밤 10시 반까지 그것도 빨리 외우면 갈 텐데 그 외워지질 않아가지고 말이지. 2차, 3차, 4차에 걸려가지고 밤 11시까지 붙잡혀서 그거 저기 전도 실습하고 그거 외우고 그러는 사람 봐요. 마음은 가서 자고 싶어. 육체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나게 그것도 한두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범을 따라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먹지 못하였으며 자지 못하였으며 자지 못하였던 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자꾸 가끔 기회를 들 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한 12년 전 그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저의 어떤 그때도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산 건 아니었지만은 그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강력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고쳐주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시니까 병든 사람이 잔뜩 모여있고 그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고쳐주시고 그 깊은 새벽에 잠드셨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아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과로하면 주무시고 싶은 거죠. 오죽했으면은 뱀창이, 고물에서 잠이 드셨겠어요. 이거 풍랑이 있는데. 얼마나 고단하면은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잠드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 고단하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으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겠어요. 그렇게 머리 둘 곳이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에게서 게으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수면의 방탕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어도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셨고 깊은 밤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잠잘 필요도 없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돼. 그때는 잠과의 싸움도 필요 없고 밤이 없으니 우리들이 무슨 뭐 자명전 켜놓고 새벽기도 기다리고 긴장해야 될 것도 없고 영원한 안식이 기다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들이 깨어있을 때고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할 때. 다만 우리의 육신이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만 우리의 육신에 공급해 주면서 그러면서 잘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수면 생활의 방탕함을 주께서 못 박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각성을 주셔서 우리들이 수면의 방탕함을 따라 살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단하셨던 생애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도감과 기도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일체의 게으름을 버리고 모든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수면생활에 방탕함이 있을 적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둘 곳 없는 생애를 사셨던 것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실하게 자신을 다 드리며 사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따라가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나태함 속에 깃든 우리의 죄성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